내가 의미의 포인트로 선물할게요. Love Alpha Mode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그저 first 를 지키만 한번 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I don't know 그래 멈추는 법도